말 주변이 없어도 날 이해해줘요. 담아뒀던 진심을 다 얘기할게요.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기억하나요? 예쁜 그 입술로 내게 웃어주던 그날 이후로 난 다짐했어요. 절대 내 품에서 그댈 놓기 싫다고 끝까지 가겠다고. 사랑한단 말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난 고백할게요. I wanna be with you. 항상 그대 한 걸음 뒤엔 그댈 지켜줄 잊지 마요. Yeah. Oh, 그댈 만난 후부터 할 일이 생겼죠. 난 매일매일 그대의 하루를 웃게 하는 일. 혹시 넌 내가 많이 바쁠 때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날 바라봐줘서.